이 구두 닦이 두 명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제 구두를 닦는데 요금은 똑같이 4,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한 집에만 한 사람에게 손님 몰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뭐냐? 그 앞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랍니다. 한쪽 구두는 무료로 닦아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손님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요. 텔레비전에서 언젠가 봤는데 얘가 외국에 나간 지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웬만하면 전부 영어로 이야기해요. 외국의 아이들하고 전화도 하고 유튜브 통해가지고 자기 영어 실력을 알리니까 세계에서 다 이렇게 지 영어 좀 하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봤어요, 외국에. 영어를 따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얘가 영화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영화 배우 누구냐면 미국 영화 진 케일이라고 있어요. 알죠? 웃기는 코믹한 배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다본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새로 나오면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사를 다 외워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영어 말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 아이가 대단한 천재라고도 여기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가지 집중하면은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집중하면은 달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보통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최고가 될수 있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뭐냐? 한 가지를 파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성공이라는 거죠. 실패는 뭐냐? 최선 안 했다는 얘기죠. 왜 우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적당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힘들었어? 최선보다 그 밑에 차선을 택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차선에 만족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상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닉 브이치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삼중고대 안 보이고,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고. 또한 사람은 양팔, 양다리가 다 없어요. 그런데도 정상인 우리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 사람 죽었지만 헬렌 켈러는 생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맹인에다가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마라. 고개를 똑바로 들고 세상을 걸어가라. 헬렌 켈러가 얘기했어요. 닉 브이지치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못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마라.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사람.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장애를 참 우리가 볼 때 저런 장애를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높이 봐야 될 만큼 성공한 사람. 가치를 알고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선 사람.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사람.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를 섬긴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직장암으로 작년에 하나님 나라가 갔습니다. 그분의 삶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불문학과를 나온 재원인데 선교사로 헌신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1년밖에 못 산다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워낙 신앙이 좋은 자매라서 그냥 죽기만을 바라지 아니하고 귀국해가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지만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또 아픈 몸 가지고 전국을 다 다녔어요. 너무 삶이 귀해서 시한부 인생이 직장암 말기 엄청난 고통, 아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부른 데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출판사가 원고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심한 통증 때문에 책 제목 만들었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소문 쓰고 도 못 썼어요. 남은 책의 분량은 뭐냐 이제 한 말씀 증거하는 이제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 말기암 환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작년 3월 4일 한 3년 더 살았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본인이 육필로 쓴 겁니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서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가 1년 2개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휘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늘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아프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깊이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었다. 왜 이전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모든 일에 감사하다. 2014년 12월 호흡이 멈췄다. 자기가 쓴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정말 죽구나 생각한 적은 전에 있었지만 실제로 호흡이 멈춘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숨을 전혀 들이마실 수가 없었다. 마치 폐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찾아온 극심한 통증. 인간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정육점에서 뼈를 자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나의 양쪽 갈비뼈를 갈아 없애는 듯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영화에서 필름이 돌아가듯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눈앞을 스쳐서 지나갔다. 나도 모르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 주님, 저 이제 정말 주님께 가요. 숨을 들이마셔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한 순간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 지금 주님께 가나요? 제가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 놀란 아버지의 사랑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데요. 아쉬워요, 주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 후로 폐에 통증이 있고 숨쉬기 힘들 때가 많지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 이런 몸을 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갈비뼈를 종육점의 그 기계로 갈아버리는 그 고통,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 더 해야겠다. 최선을 다했죠, 그죠? 자기 삶의 최선을 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잖아요. 악인은 왜 악인일까? 감동을 못 받아요. 그리고 감동을 주지도 못해요. 그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는 뭐냐?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나도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편의 아내에게 감동을 주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의 감동을 주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감동을 주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 자기 위치 최선 다하는. 내 안에 있는 사명과 재능, 우리는 그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온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유석경 전사는 다 사용한 거예요, 자기. 다 사용했어요. 그게 최선을 다했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워요. 감동적이에요. 위대한 자연 환경이나 예술품 이상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을 때 병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있는데 우리는 최선을 선택 안 해요. 왜 이렇게 사느냐? 항상 차선 선택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게 좋지 뭐. 대충 살자. 그런 삶은 특별한 사람만 사는 거지. 나는 뭐 차선, 차차선도 좋아.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지 뭐. 이게 우리를 이 모양 만드는 이 선택이. 여러분 쉽고 편안한 게 좋다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건데 다 가고 편안하고 좋은 거.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요 마흔도 못 살아요. 40도 못 살아요. 우리 조선 시대 이런 그 시대 그 뭐 왕들죠 뭐 삼국 시대 조사해 보니까 40 전에 다 죽었어. 마음 못 넘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날로 보면 현대병이죠. 뭐.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암. 왜? 하도 잘 먹었어.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사내 진미. 전국에서 맛있다고 하는 전부 진상품으로 올라와. 왕이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요절해. 편하고 좋은 거, 쉬운 거, 그거 찾다가 사명적으로도 요절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참 아까운 인물이죠. 본문이 사울입니다. 정말 이 사울은 최선으로 살았으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국부로 추앙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는 처음 시작할 때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위치와 환경과 신분에서 시작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왕이 되고 나서 최선보다 차선을 택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차선의 삶을 선택했어요. 개인의 안일과 평안을 원했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가 다윗을 선택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다윗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자 미워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자기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아주 지극히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나자 그런 삶으로 선택을 해버리자 이 다윗이 자기가 세워주고 자기가 올려줘야 자기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인물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 대적으로 삼아. 대적으로서 왕으로서 모습이 아니죠. 채통과 다 잃어버렸어. 다윗이 움직임을 하면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나. 그때부터는 온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여기 폐인이 돼가지고 폐인. 하나님께서 주신 내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울과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있다.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재물도 다 낭비해버리고 모든 거 다 낭비하고 인생 자체가 비참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최선 다하지 못한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달란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항상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믿음이 뭐냐? 믿음.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믿음은. 실제적인 게 뭐냐? 믿음.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굉장한 발견이에요. 믿음은 뭐 사용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삶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이 말.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 구원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것이고 육신적인 구원은 내게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도 질병이 뭐예요 여러분? 병마 아닙니까? 병마 마귀도 물리치고 우리가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 주면 여러분 가난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한번 사용해 봐요. 사용해보라고. 아니 가난을 이기라고. 가난의 저주를 이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선을 선택하고 쓰고 남겨놓고 묶어놓고 숨겨놓고 무슨 이유로 마귀가 너는 항상 자선을 선택해. 쉽게 가. 뭐 이렇게 어렵게 살라 그래? 그런 거 시작하려 그래? 안 돼. 다 실패하는데 네가 뭘 하겠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뇨. 성경에서 의인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일곱 번 넘어져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차선 선택해. 너 이번에 이거 시작하다 망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한 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지 뭐. 할렐루야. 두 번 실패하면 세 번째 또 일어날 거야. 나는 네 번째 실패하고 다섯 번째 일어날 거야. 일곱 번 넘어지지 난 그 다음에 또 일어날 거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린다. 도망가.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게 돼. 마귀 도망갔으니까 이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공할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악인은 뭐냐? 한 번만에 성공해 보려고, 한 번에 성공하지 아니하고면 거기서 쓰러지면 다시 안 일어난다. 이게 악입니다. 교만하다. 이게 교만. 네가 뭔데 한 번에 성공하려고 그래?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러지 마라. 최선이란 것은 쓰러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다. 차선은 쓰러질까 봐 아예 시작도 아니하는 선택이 바로 차선을 선택. 헬렌 켈러, 닉 부이지치, 유수경 전사님, 여러분 그 신체적인 결함, 장애, 말기하면 극심한 고통. 최선 선택이에요. 최선. 감동적이잖아요. 뭔가 그래 남기잖아요. 그 남기에서 한 것이 뭐 사용한 거 아니에요. 닉 부이지치 여러분 저번에 동영상 봤잖아요.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그는 일어나기 위해서 온몸을 다 써야 돼요. 뱅뱅뱅 굴러야 돼요. 뱅뱅뱅. 뭐 일어나기 위해서. 몸을 땀이 나고 완전히 지쳐버려요. 그래도 일어나요. 그런 최선 다 해본 적 있어요? 몸은 다 몸뚱이 성해가지고. 말기하면 어떤 고통이냐. 전혀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복음 중. 바울과 같이 성경을 보면 정말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 실패한 사람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은 능력이 좋잖아요. 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을 때는 너가 정말 사명을 위해서 최선 다해서 살아봐라. 안 썼어요. 그 힘을 안 써요. 왜 안 써요? 세상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너는 차선만 택하고 살아라. 오늘 우리가 삼손과 같아. 나실인이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에 대한 나실, 영적 나실. 영적 나실인은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능, 달란트, 능력,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 그럼 그것을 내가 알고 사용하면 되어지는데 무슨 일인지 이유인지 우리는 안 사용한다. 세상의 유혹이든지 어떤 염려든지 걱정이든지 두려움이든지 뭐 이런 이유들 위해서 사용하지. 최선보다 차선을 선택. 항상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무능하고 무력해지고 아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저 이러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늘 문제가 오면 최선책보다 자선책을 택해. 아주 버릇과 습관이 되어버렸어. 마귀의 꾀임에 빠진. 그러놓고 태평스럽다, 만족하다. 겉으로는 만족해지만 전혀 만족하지 않아.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질수하고 질투하고 사울바야. 자선을 선택해 놓으니까 어떻게 자기 후계자, 자기가 후계자로 불러놓고 자기 사위인데도 그가 한 것을 질투하고 질시하고 죽이려고 그런 인생이 되고. 왜 만족하고 살지 그러면? 왜 부러워하고? 왜 질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과가 뭐예요? 자선을 선택. 항상 삼손의 실패. 하나님의 자녀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한 비참한 몰과 세상의 조롱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조롱꼴이라고 한다면 가슴을 쳐야 돼. 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지탄거리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왜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저 그렇게 여러분 인생 낭비한 거, 시간 낭비한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을 때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달란트까지 주시고 믿음까지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이 수반된다. 믿으면은 왜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 이유 딱 한 가지. 왜 안 나타나요? 사용하지 않아. 사용해요. 사용하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 아닙니까? 그 이전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이 사용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 똑같은 거예요. 깨어났어. 묻어났어. 안 써. 내가 그걸 어떻게 써? 아이 남보다 더 적네. 이걸 내가 사용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니 왜 그렇게 소심하고 위축되고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요 연봉이 막 억대로 막 치솟아요. 10억이 넘는 그런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먹티라고 해서 먹티. 뭐냐. 연봉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성적을 못 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 고액 연봉을 받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돈이 아까워서 계속 넣어요. 계속. 정규 라인업에 넣어요. 그러다가 계속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벤치에 앉아. 그러다 나중에 2군으로 방출. 2군 내려놔. 2군도 안 돼. 방출해. 우리나라 미국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선수들 많았잖아요. 방출한 게 뭐라 그래? 성경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슬피, 어두운 데로 나가고 술피우면 이를 감이 있어요. 방출한 거. 내 것까지도 뺏겨버려. 차선을 선택한 게. 그런데 나중에 전혀 못해.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리고 이게 고장난 습관이 되어버려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써야지. 분명히 다섯, 두 달란, 한 달을 주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어떤 크게 레벨적인 차이가 아니라 크기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뭐냐? Difference 다르다, 이 말이 다르다. 너희들은 서로 다 다르지 않느냐? 필요한 대로, 재능대로 주셨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섯 달러도 받은 다섯 달러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로 태어났다 다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 가난하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삶과 환경을 바꾼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야베스, 바디메오 자기 인생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 왜 신분과 환경과 나의 소유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그러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최고는 못 되더라도 최선은 다할 수 있다. 최선 다할 수 있죠. 늘 제가 비유하는 거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죠? 99도씨까지 해서 안 끓어요. 99도씨 인생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100도가 돼 끓어야 파워가 나오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오는데 99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99에서 끝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왔는데 거기서 딱 끝. 1도만 더 올리면 이제 파워가 올라오고 경험을 안 해봐서 한 번 경험을 안 해보니까 믿어도 별거 없더라. 믿는 자의 표적 웃기네. 안 돼. 그건 너만 그런 거지. 너만 안 된 거지. 너만 실패하고 사는 거지. 1도만 올리니까 1도를 올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1도를 올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1도만 올리니까 표적이 나타나더라. 99에서 시도하니까 안 돼. 차선을 선택하니까 안 된다.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삼손이 쉽게 살려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살다. 사울이 편안하게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다 쓸데없는 짓이 나오고 지 표적비나 만들고 다윗 보세요. 다윗 정말 최선다. 양칠 때는 양치는 걸 최선다. 도망갈 때는 도망가는 걸 최선다. 도망가도 도망만 가는 게 아니야. 시편을 써요. 시편 좀 뭐든지 최선다. 그 인생이 성공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 어떤 집이냐? 새가 만든 집이에요. 새들은요, 집을 지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우리 같으면 언제 집을 지어야? 햇빛 쨍쨍 나고 바람 안 부는 날 골라가지고 집을 짓는데, 새들의 지혜는, 누가 새대가리 지혜라 그랬습니다. 배워야 돼, 배워.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바람에 날아가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힘들게 입에 물고 온 그 나뭇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 지어놓은 것이 한순간에 또 날아갈 수도 있고, 계속 집을 지어. 그렇게 집을 지어놨더니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어. 끄떡 없어. 여러분, 성공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컨텐츠를 분명히 주셨어. 우린 너무 쉽게 갈라. 요 정도에서 끝낼라 그래. 이 정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거라. 더 낮게 살아라. 더 높이 날아라.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차선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인생 그런 걸로 치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회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최선을 선택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삶으로 인도한다면, 스스로가 바뀌어서 내가 변화되어서 오늘도 나는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다짐하세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차선 아니에요. 난 차선 아니에요.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탤런트,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도록 내 것에 집중하고 사용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